자식은 아까운 것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까운 것, 그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버린다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새해 들어서 저는 제일 먼저 책상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슨 일 하셨어요? 제가 책상 정리 도중에 느낀 건데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그러실 거예요. 그 버리려고 꺼낸 물건을 아깝다고 다시 주워 담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는 또다시 바로 그 물건을 꺼내놓습니다. 버리려고요. 1년 내내 책상 속에서 자리만 차지했던 거죠. 글쎄요, 결국 문제는 인간의 욕심이 아닐까요? 이용가치가 전혀 없는 물건을 그냥 소유만 하고 있겠다는 욕심. 새해는요,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을 길러보세요. 그것은 곧 인간의 헛된 욕망을 버리는 그런 길이기도 할 겁니다. 자, 오늘 FM 영화음악 첫 곡은요, 엘렌 바킨 주연의 영화 스위치의 삽입곡입니다. Both Sides Now 들려드립니다. 영화 스위치의 삽입곡 Both Sides Now였습니다. 자니 미첼, 주디 콜린스 이들이 부른 노래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폴 영이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백코러스를 낳는 야성의 목소리는 그 영화 패트리어트 게임, 모이칸족의 최후 이런 영화로 알려지게 된 아일랜드 그룹 클레너드의 리드싱어 목소리입니다. 이 영화는 전생에 여자 꽃무늬만 쫓아다니면서 바람만 피던 한 남자가 그 벌로 여자로 다시 태어나서 겪게 되는 그런 코미디 영화였죠. 이 제목 Both Sides Now도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 방금 들으신 이 노래는 영화 첫머리에서 그리고 마지막에서 하늘에 뭉게구름이 막 피어나면서 그때 흐르던 노래였습니다. 그 마지막에 영화 주인공이 하던 말하던 그 코믹한 목소리와 독백이 참 인상에 남는데요. 결국은 한 남성이 여성의 진정한 의미, 한 인간으로서의 여성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사랑하는 혜수와 헤어진 것도 2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 좀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그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신 대전 동구 가양이동의 고대우 씨. 잘 들으셨겠죠? 자, 다음 곡은요.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중에서 네브라의 테마입니다. 지난 연휴 동안에 TV에서 좋은 영화들이 많이 방영됐었죠. 그 팀 버튼의 비틀즈스라든지 워킹 걸, 언터처블스 그리고 바로 지금 들려드릴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역시 TV에서 방영됐었는데요. 조금 폭력 장면이 많이 잘라져 나간 게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으로 남네요. 자, 그 중에서 데보라의 테마 다음 곡입니다.

woman. I couldn't help but see pretty woman. And you look lovely as can be. Are you lonely just like me? I'll go on home, it's late. There'll be tomorrow night. But wait, what do I see? Is she walking back to me? Pretty Woman 중에서 로이 오비슨이 부른 Pretty Woman이었습니다. 아, 귀여운 여인. 이 영화는요, 이제껏 만들어졌던 신데렐라 영화의 종합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시작은 추니, 라트라비아타와 거의 같고요. 식사 예절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든지 폴로 경기의 묘사는 My Fair Lady와 아주 흡사합니다. 이 게리 마샬 감독은요, 이처럼 자칫 잘못하면 진부할 수 있는 얘기를 아주 재미있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몫을 한 것이 바로 로이 오비슨의 오 프리티 워먼, 이 노래를 비롯해서 60년대에 히트했던 그런 곡들이죠. 이 영화음악의 특징은요, 드라마의 흐름에 따라서 배경음악 역시 그 기승전결을 이루면서 주인공들의 심리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제가인 프리티 워먼 외에도요, 줄리아 로버츠의 매력을 나타내는 그 나탈리 콜의 노래 Wild Woman Do라든지 영화 스토리를 암시하는 피터 세트라의 No Explanation 그리고 해피엔딩의 그 마지막 장면을 축복해주는 록셋의 It Must Have Been Love 이런 노래들이 차례로 흘러나오죠. 이 영화의 전체 음악을 담당한 제임스 뉴튼 하워드는 영화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삽입곡들을 아주 적절하게 안배했습니다. 그는 최근 들어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영화 음악가인데요. 그의 성장 배경이라든지 사생활에 관해서는 거의 사실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음악 활동은 그 세계적인 가수 엘튼 존의 키보드 주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엘튼 존과 함께 전 세계 순회 공연을 다니면서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제임스 뉴튼 하워드가 그 독립된 명성을 얻기 시작한 것은 랜디 뉴먼의 노래 You're My Everything 이 노래를 작곡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자, 제임스 뉴튼 하워드의 키보드 솜씨가 돋보이는 엘튼 존의 노래 Sorry Seems to be Hardest Word 다음 곡으로 됐습니다. 여기서요, 어쿠스틱 피아노는 엘튼 존이 맡았고요. 일렉트릭 피아노는 제임스 뉴튼 하워드의 솜씨인데요. 자, Sorry Seems to be Hardest Word 이 노래 들으시면서요. 제임스 뉴튼 하워드의 일렉트릭 피아노 솜씨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What have I gotta do to make you care? What do I do when lightning strikes me? And awake to find that you're not there. What do I do to make you want me? What have I gotta do to be heard? What do I say when it's all over?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It's sad, so sad, with a sad, sad situation. And it's getting more and more absurd. It's sad, so sad, why can't we talk it over? Oh, it seems to me that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Seems to be hardest word. 제임스 뉴튼 하워드가 키보드를 맡았고요. 노래는 엘튼 존이 불러줬습니다. 이 엘튼 존과 헤어져서 이제는 본격적인 작곡 활동에 들어간 제임스 뉴튼 하워드는요. 그 후에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나 다이애나 로스 그리고 조지 벤슨, 쉐어 같은 가수들에게 곡을 주고 또 레코드를 제작해주면서 음악적인 재능을 발휘해 나갑니다. 1989년에는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에미상의 후보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음악은요, 80년대 후반부터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하워드는 메이저리그, 탭, 와일드캣스 같은 영화를 비롯해서 귀여운 여인, 사랑을 위하여, 다잉 영, 죽음의 표적, 또 킹 라이프, 유혹의 선 이러한 영화에서 음악을 맡았었고요. 아주 최근작으로는 비공개, 마이걸, 사랑과 추억, 그랜 캐년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활동력이죠. 하워드가 이렇게 많은 영화의 음악을 담당하게 된 것은요. 그의 철저한 계산 능력 때문입니다. 그는 대중의 기호를 아주 잘 파악하는 음악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관객의 감정 흐름을 마치 수학자처럼 아주 철저히 계산해서 사운드트랙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감독들도 그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레고리 하인즈가 주연하고 닉 캐슬이 감독한 탭댄스 영화 탭중에서 듣습니다. Can't Escape the Rhythm. 제임스 뉴튼 하워드가 직접 작곡하고요. 그레고리 하인즈가 노래했습니다. 정말 공명과 아주 잘 어울리는 리드미컬한 노래였죠. Can't Escape the Rhythm. 그 리듬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주연을 맡았던 그레고리 하인스가 직접 노래했습니다. 제임스 뉴튼 하워드의 음악적 감각은 드라마의 구조를 해석해내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음악가가 극의 흐름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영화 음악가에게는 필수적인 요소지만요. 국내나 국외에서 이런 영화 음악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워드는 이제껏 멜로드라마의 음악을 주로 맡았었는데요. 그것은 현악기를 주로 사용하는 그의 음악성 때문입니다. 그 부드럽고 감미로운 선율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해 주는 것. 이건 역시 하워드의 음악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케니쥬의 색소폰 연주가 가슴을 적시던 영화 사랑을 위하여가 그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영화 사랑을 위하여 나잉영의 테마입니다. 케니쥬가 색소폰으로 연주합니다. 케니쥬의 색소폰 연주로 들으신 영화 나잉영의 테마, 광주 동구 소태동의 구소연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구소연 씨는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저 며칠 전에 광주 지방방송 라디오에 출연했었어요. 언니는 날마다 하는 방송이지만 저는 얼마나 소중했던 시간인지 몰라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날마다 하지만 소중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 시간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바로 구세현 씨도 아주 좋은 경험하셨는 모양이네요. 자, 사연 고맙습니다. 제임스 뉴튼 하워드. 이 사람은요, 활동은 참 왕성했지만 그것에 비해서는 상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사랑과 추억의 음악을 맡아가지고 이것으로 92년 아카데미 음악상의 후보로까지는 올랐는데요. 상은 역시 타지 못했었죠. 자, 주로 여성 취향의 영화 음악을 맡아오던 그가 드물게 액션 영화에도 손을 댔습니다. 바로 스티븐 시갈이 주연을 맡은 죽음의 표적, Marked for Death 이 영화고요. 또 로버트 드니로와 아네트 베닝이 주연한 영화 비공개, Guilty by Suspicion에서도 그가 음악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 비공개는요, 50년대 미국에 불어닥친 메카시 선풍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비디오로도 이 영화가 출시됐었죠. 영화와 음악, 이 아름다운 예술의 두 장르가 함께한 지도 벌써 7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영화에서의 음악의 역할은 점점 더 그 비중이 커지고 있고요. 최근에 제작되는 영화들은 이 영상과 음악을 따로 전문화시키고 있는 경향인데요. 이런 경향은 국내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이런 추세를 소화해낼 수 있는 역량, 그러니까 전문 영화음악가들이 많이 나와야겠죠. 자, 다음 곡은 제임스 뉴튼 하워드의 성공 앨범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마이걸에서 듣습니다. 영화 마이걸의 테마입니다. 영화 마이걸의 테마곡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서민석 학생은요, 최근에 영화 바디가드를 보셨다고요. 그런데 싫은 점이 하나 있어요 라고 써주셨네요. 그때 케빈 코스트너가 죽으면 더 감동적인 영화가 됐을 텐데 헐리우드 영화는 비극은 흥행이 안 돼서 케빈을 다시 살려냈는데 재미가 팍 없어지더라고요. 끝난 후 더 놀랐어요.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가 흐르면서 엔드 타이틀이 올라가는데 영화의 여운을 즐길 새도 없이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며 일어나더니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후는 더해요. 아예 극장 측에서는 엔드 타이틀의 앞부분만 조금 보여주고는 그냥 영사기를 꺼버렸어요. 글쎄요, 진짜 아주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영화 마지막 그 여운까지도 즐기는 것이 커다란 그 맛이 아닌가요? 자, 영화를 사랑하는 아이라고 하신 서민석 학생께 대신 제가 위로하는 의미로 띄워드립니다. 바디가드의 주제곡 I'll Always Love You, 휘트니 휴스턴입니다. If I should stay, I would only be in your way, so I'll go, but I know I'll think of you every step of the way. And I love. 영화 바디가드 중에서 휘트니 휴스턴이 부른 I Will Always Love You였습니다. 아, 제가 가장 슬퍼할 청취자들의 행동 다섯 가지. 첫 번째는요. 애써 엽서 소개해 주었는데 나오는 순간 잠자는 청취자. 2. 엽서 소개해 줬는데도 못 듣고 원망하는 사람. 3. 선곡한 노래가 못마땅해서 잠시 다른 프로 듣는 사람. 4. 끝까지 청취 안 하고 끄는 사람. 5. 광고가 많이 나온다고 노골적으로 화내는 사람. 이렇게 적어주신 분은요. 서울 흑석 2동의 현대아파트의 김정현 씨입니다. 그러면서 김정현 씨는요. 저는 불평 안 하는 애청자예요 하면서 웃는 모습을 딱 그려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진짜 불평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요. 지난 92년 27일과 29일 사이에 틀어달라고 한 공명을 여기 적어주셨거든요. 아, 제가 오늘 그 곡을 준비했습니다. 김정현 씨 진짜 불평 안 하시는 거죠? 영화 레이디 오스카 중에서 가난한 거리의 풍경입니다. 미셸 브로의 우산을 감독한 자크 드미의 영화 레이디 오스카 중에서 가난한 거리의 풍경이었습니다. 음악은 미셸 르그랑이 맡았었죠. 아마 김정현 씨는요. 저와 같은 또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그 즈음에서 굉장히 유행한 만화책이 있었어요. 바로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만화였는데요. 그 중에 나오는 남장 여인 오스카를 주연으로 한 영화였죠. 레이디 오스카. 프랑스 대혁명기의 그 사랑과 그리고 혁명의 소용돌이 그런 것들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아마 여러분은 못 보실 영화일 겁니다. 물론 저도 못 봤고요. 무슨 뜻인지는 대충 아셨겠죠. 일본의 아쿠다가와 문학상을 수상한 마쓰오 이케다의 소설 에게해의 바친다를 영화화한 같은 제목의 영화. 그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듣겠습니다. 데리카토 알마레 에게요. 에게해에 바친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편한 밤 되세요. 리즈. Dove l'hai preso? Fa vedere. Lisa, smettila, dai. Dammi quella pistola, su. Hai sentito? Lisa, su. Dai qua. Dai, forza. Ah! Thank you.